조선에서 함경북도 북부 피해 지역에 건설될 산림집들과 공공건물 설계가 완성됐습니다. 국가의 중대 조치들이 연이어 취해지고 피해복구 전투가 적극적으로 벌어지는 데 맞게 내각에서는 강력한 설계 집단을 편성하는 한편 피해복구 전투 지휘부와 여러 설계기관의 연능한 일꾼들을 현지 조사조로 파견했습니다. 피해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짧은 기간에 끝낸 현지 조사조 성원들은 먼 훗날에도 손색이 없게 거리와 마을들을 형성하고 주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게 설계를 높은 수준에서 다그침으로써 단층 산림집 설계와 소층 산림집 설계, 각종 공공건물 설계를 완성했습니다. 지금 설계 일꾼들은 건설공사 착수를 위한 준비사업을 진척시키고 있습니다.